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미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위대한 영조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즈음하여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촉진협회가 5월 2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